하루 가고 이틀 가고 5-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다 붙들어 하루는 앉고 누워 둥글면서 사랑가로 논이 난 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으로 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소박 옷봉이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타그르르르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옷봉도 단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보도를 주랴 구울령 사탕 해와당을야 해도 내 사랑아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저리 가거라 뒷배를 보야 이리 오너라 앞배를 보야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배를 보야 방금도 서라 입성을 보자 해도 내 사랑아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으로 나를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내도 내 사랑아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나를 사랑이로 나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로다 내도 내 사랑아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으로 나를 사랑이로 나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